작은 편지를 띄워 잘 도착했을까. 내 마음 모두 담아 보냈어. 심장은 오직 널 위해 뛰어. 널 찾으려 한참을 헤맸어. 오직 너를 위해서 세상이 잿더미로 변한 듯. 그럼